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 선수단이 제31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하고 27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진행된 이번 올림픽 경기 대회 역기, 기계체조 등 여러 종목의 경기들에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7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림종심 선수와 리세광 선수가 여자 역기, 기계체조 남자 조마운동 경기에서 0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남자 역기 56kg급 경기에 출전한 엄윤철 선수와 여자 역기 63kg급 경기, 75kg 이상급 경기에 참가한 최효심, 김국향 선수가 각각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김송희 선수는 탁구 여자 단식 경기에서, 김성국 선수는 남자 50m 권총 사격 경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수도의 거리들에서 근로자들이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평양체육관에서는 제31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과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에서는 제31차 올림픽 경기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을 위해서 옹유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